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과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여 로마니아 사회주의당 위원장, 새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총비서, 에집트 민족진보통일연합당 위원장, 에티오피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스위스 조선위원회 위원장, 오스트라리아 조선민주주의민과국 진선문화협회 전국위원장이 축전과 축하 편지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것은 주체 조선의 뜻깊은 대사변이며 인류사적 경사라고 하면서 그의 용도 밑에 공화국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제재 책동을 물리치고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더욱 굳건히 고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